제20차 평양 봄철 국제 상품 전람회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의 3대 공룡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. 전자, 기계, 금속, 건재, 의학, 운수, 경공업 및 식료 일용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도입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출품되는 이번 전람회에는 우리나라와 벨라루시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쿠바, 중국 대북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230여 개 회사들이 참가하게 됩니다.